6.25727 반미 공동투쟁 월간에 저음하여 전인디아 조선친선협회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과국에 대한 거짓 선전을 일삼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반대해서 투쟁할 것을 세계인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.